40주 마지막 주에는 노래 자랑도 한번 할까 하니까요. 자신 있는 분들은 노래 연습도. 노래 자랑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라이브 공연 해야 되니까 이렇게 기타 같은 것도 마련돼. 여기서 가끔 그런 것도 하던데, 저번에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유인물을 잠깐 보세요. 그 유인물은 인문학 서적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최근에 편집해서 낸 책에 있는 그 유인물입니다. 그 도서 목록입니다. 이제 버전 텍스트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읽어야 할 도서 목록인데 지금 대체로 봐서 지금 고전문화 혹은 고전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호메로스의 선생님이 어디에서 타는가. 연대순으로 되게 나와 있습니다. 신통기가 신통한 놈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들의 계보입니다. 신들의 대통령에 관한. 그 다음에 일리아스하고 오디세이아 이런 호메로스의 2대 서사시죠. 그 다음에 아이스킬로스 비극전집, 소포클레스 비극전집 이 두 가지 전집이 일단 나왔습니다. 전집이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다음 달에 읽을 오이디푸스왕 안티고네가 포함되어 있는 소포클레스 비극전집 이것은 비극전집 요건 좀 비싸니까 문예 출판사에서 나온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에우리피데스 비극 이렇게 있는데 에우리피데스 비극은 아직 전집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요 세 사람을 묶어서 고대 그리스 3대 비극 작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워두세요. 이러면 암기사항입니다. 암기사항.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3대 비극 작가 중에 한 사람이 소포클레스 딱 그렇게 말하면 아이스킬로스하고 에우리피데스가 위아래를 있다. 이 연대수입니다. 나이 많은 수준으로 써있어요. 이걸 딱 생각을 떠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무지하게 그 짜증나는 이야기들이 잔뜩 있습니다. 이 비극에는. 비극이니까 짜증나는. 저는 비극 싫어해요. 텍스트에 와서 그러는데, 이 소설도 어떻게 읽을 때, 이렇게 보다가 이게 뒷편 이렇게 펴가지고 해피엔드로 끝나면 읽고, 아니면 아니면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6부 못 보겠어요. 예전에 내가 TV 있을 때 6부,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해 죽겠어요. 막. 작가 안 하다 오빠 막, 아빠 막, 막, 마음이 졸려. 안 되겠어요. 그런 것을 이제 좀 즐길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뭐, 개운하게 비극으로 끝나는 걸 개운해 하는 분들은 되게 많이 오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가끔. 그래서, 일단,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요 세 사람의 비극 작가 이름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아주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메난드로스 희곡, 아리스토파네스 희곡, 이것은 희극이죠. 희곡이 아니라. 이 희극들은 이제 말하자면 비극이 있으면 희극이 있겠죠. 그 다음에, 아나바시스, 세모폰,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 여기까지가 이제 그리스의 문헌들입니다. 시약은 오늘날로 치면은 예술론이에요, 예술론. 특히나 비극에 관한 논의를 담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 요 정도는 읽어줘야 한다는 시겠죠, 여기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아이네이스는 벨빌리우스 지형, 이렇게 되어있죠. 아이네이스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의 서사시죠. 로마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가. 한국으로 치면은 용비어처가좀 되겠습니다. 용비어처. 그것도 서사시잖아요. 로마의 서사시. 이제 아이네이스는 나중에 우리가 단테의 신곡을 읽을 때딱 거론되는 사람이죠. 벨빌리우스. 죽인가 죽여. 그 다음에 이제 아르고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명상록까지는 이제 로마 시대에 나온 그 고전 텍스트들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도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간에 조그만 그 이렇게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제 위에 보면 그리스 미국에 의해 히란 문학사 이것은 고전 문학 또는 고전학에 관한 아주 일반적인 해설서를 가리킵니다. 내가 그리스 비극을 다 읽을 수는 없다. 그런 분들은 그리스 비극의 이해를 사서 읽으시면 돼요. 주인공과 줄거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비극에.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비극을 다 읽은 것처럼 자랑하고 싶다. 그런 영을 사서 읽으시면 돼요. 떡법이지만 어때요? 그거 뭐 길게 얘기 할게 아니면 잠깐 말을 그 자리에 떨컥 뜰 거면 괜찮겠죠, 이렇게. 우리 깊이 있게 토론해보자. 밥을 하더니만. 이거 그리스 미국의 이해를 갖다가 가져다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히란 문학사. 히란 문학사는 고대 그리스의 문학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호메로스에서 돈키호테까지 호메로스의 세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고대 그리스 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역사책입니다. 아까 제가 그러니까 문, 사, 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하고 사죠, 이게. 특히 호메로스에서 돈키호테까지 이런 것들은 이런 건 읽어줘야 사람 꼴을 갖춘다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사책이에요. 번역이 무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박상희 선생님, 이 양반은 번역의 왕이에요. 번역의 왕. 역사책 번역의 왕. 근데 저도 이제 왕. 안 적으세요, 왜? 제가 말하면 좀 적으세요. 왕. 예, 이 양반 안 적네. 언니 적는데 안 적으세요? 저 적으세요. 나중에 검사합니다. 저분들 지금. 귀에 앉으신 분들 지금 귀가 풀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리스 비극 고전부터 사시다. 근데 이제 그리스 비극 이것은 임철규 교수가 그리스 비극에 대한 자신의 연구서를 쓴 겁니다. 그 다음에 고전은 서사시다. 이걸 강대진 씨가 호메로스의 서사시나 뭐 아르고 이야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을 씁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비극이 아니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에 대한 가장 알기 쉬운 개론서를 찾는다. 그러면 강대진 씨의 책을 보십니다. 이해가 되셨죠? 도서 목록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호메로스 일리아스 읽는데 필요한 도서 목록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책과색이라고 제가 쓴 책이에요. 이게 3,300원짜리 책입니다. 이거 많이 팔아봐야 저한테 이때 10% 떨어지기 때문에 이 책을 지금까지 이게 팔아가지고 제가 30만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무지하게 벌었어요. 아 30만원 좀 더 벌었네. 여기 세금 빼고 하는 이게 지금 한 3,000권 정도 팔렸거든요. 무지 많이 팔렸죠, 3,000권이. 이 책은 맞습니다, 책. 근데, 3,000권이니까, 인쇄 10%가 300원, 이게 300원 먹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못 벌었어요. 100만 못 벌었어요. 근데, 요 책은, 고대 그리스 이제 그 길가메시 서사지부터 그리스 비극을 거쳐서 종의 기원까지 그 책의 콘텍스트와 텍스트의 관계를 다루는 개론서입니다. 그러니까, 아, 저 인간이 앞으로 무슨 얘기를 대충 하겠나 하고, 예술이 필요한 분은 산 출발합니다. 예? 산? 산이 아니라 산림입니다. 산림. 아 산림. 죽을래 산을래 하죠. 산림. 예술이 필요한 분은 이 책을. 저것도 쓰셨나요? 이거는 편역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예술이 필요한 분은 책과 세계를 이거를 이게 뭐 이 보면은 이 책과 세계가 나오지 많이 돼서 이 인터넷에서 그. 포털 같은데 검색해보면, 강요한 책과 세계 딱 치면요, 이 책의 첫 번째 문장이 많이 인용되어 있어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절대 다수가 책을 읽지 않는다. 아이고, 안심이다. 그렇게, 절대 다수가 안 읽는데 나도 안 읽는 게 어떠냐고. 그렇게.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온 게, 사자가 위장에 탈이 되면 풀을 먹듯이 병든 인간만이 책을 읽는다. 아, 나 건강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이제, 아, 병든 인간이 아니요. 제가 안심하라고, 이게. 이 부분에 꽂힌 분들이 많아서 자기 블로그에 인용을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녹음을 해서 책 안 읽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다들 댓글을 달아주고 싶은데 이번 기회에 몰아서 말씀드리죠. 병든 인간만이 책을 읽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은 분들은 책을 읽지 마세요. 근데 병든 인간만이 책을 읽는다. 이게 참 은유적인 표현이죠. 책을 읽지 않는 인간이 병든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정상인들은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은 책 읽는 사람을 병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많이 비비 꽈가지고 말을 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하는 분들은 책을 병든 인간만의 책 읽는다. 예습이 필요한 분들도 숙제가 여기서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러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호메로스의 이제 서사시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차원이 있어요. 자, 책 마음 분 책을 왜 읽습니까? 정보를 어떻게 읽으라고 가지 가지 이유가 있죠. 책을 읽게 되면 가지 가지 이유가 있는데 책은 제가 보기에는 대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정신 차원이 있고, 철학 차원이 있고, 그 다음에, 철학적 차원이 있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야, 요즘에 호메로스 서사시 좀 읽어줘야 사람, 너로서 한다는 소문이 있어.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책이야? 그게. 또는 고전이 뭐야? 그리고 그 텍스트에 나오는 주인공이 뭐야? 아킬레우스야? 달리기 잘한다며. 발빠른 아킬레우스라고 그러거든요. 칼싸움도 잘한다지. 그 다음에, 또는 그 브래드 피트가 주연했던 영화 트로이 있죠? 트로이가 그거잖아요? 진짜로 캐스팅 미스죠. 벤자민 버튼은 뭐, 거꾸로 산다? 그거 나오잖아요. 브래드 피트는 무슨 역을 맡아도 멋지진 않아요. 아닙니다. 아킬레우스, 이게 호메로스 서사시 읽어보면은 브래드 피트가 정말 잘못 미스캐스팅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킬레우스는 그렇게 안 생겼거든요. 브래드 피트처럼 파격적으로 생기지 않았어요. 여기서 나는 여기로. 저는 진짜지 않아? 강식 하문이 열문지와의 동시에서. 그러니까 이 텍스트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하는 거 있죠. 줄거리는 어떤 거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자 할 때 우리가 책 읽죠. 대개 보면 이제 뭐 청소년을 위한 일리아스 보면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차원에서. 좀 더 읽으면 이제 쾌락적 독서에 들어가죠. 쾌락적 독서는 뭐냐면 이 텍스트가 만들어진 구조는 어떻고 뭐 시대 배경은 어떻고 그냥 멋지니까 멋진 구조를 외워가지고 읽는 거 있잖아요. 그냥 음미하고 막 즐기고 막 줄줄줄줄줄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쾌락적인 독서가 되겠죠. 이 쾌락적 독서를 위해서는 이제 소설이 많이 이용되잖아요. 가령 제가 아주 제가 즐겨 읽는 쾌락적 독서를 즐겨 읽는 소설이라고 치면 이제 네마르크의 개선문, 요즘 일본 소설과 어쩔 수 없이 많이 읽게 되는 요시다 슈이치. 요시다 슈이치 아세요? 아니면 정말 쾌락을 원한다 그러면 이제 오쿠다니오의 왜 공중문에 이렇게 가주면 무지하게 해피하죠. 그냥 읽어보셨어요? 공중문 읽어보세요. 죽습니다. 있다가 너무 쾌락이 넘쳐흘러가지고 끼끼를 책장을 덮을 수가 없어. 너무 우스워. 읽어보신 분 있어요? 오쿠다니오 재밌죠? 굉장히 재밌죠? 연장선거 이런 거 읽어보면 막 죽습니다.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철학적 독서. 요 세 가지를 다 해야 된다. 우리는 철학적 독서는 뭐냐면 어떤 텍스트든지 어떤 고전이든지 간에 그 고전의 주인공 비인간입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파브르의 곤충기라든가 아니죠.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파브르의 곤충기는 고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이 안 나오면 미친놈한테 어떻게 해석본 과부 생애 뭐 이거 있잖아요. 괴화 읽다가 진짜 저는 괴화 읽으면은 그냥 비버와 북극곰 외에는 아무 짐승에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리왕 로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 읽었어요. 근데 저는 소공자가 훨씬 더 재밌었어요. 소공자 읽어보면 다 읽어보셨죠? 안 읽었다는 분은 손 들지 마세요. 쪽팔리지 마. 소공자 읽어보셨습니까? 어떤 장면 기억나는 장면 있으세요? 소공자 읽어보셨어요? 소공자 읽어보셨어요? 기억이 안 나는 소공자 아니, 소공자 기억이 안 나세요? 제가 왜 소공자를 거론하느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3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왔습니다. 4학년 때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아버지께서 금성출판사에서 나온 세계문학 어린이문학 전집을 사오셨어요. 거기에 소공자가 있어요. 소공자는 싫어요. 무슨 뭐 다락방에 앉아서 뭐 새들에게 모든 주고 아우 짜증나. 아 짜증나. 그때 제가 그래서 얘 왜 이래? 이씨 왜 이래? 새야 대화하고 아우 새하고 대화도 되는 거 짜증나. 지금 무슨 마법사야. 소공자? 눈깔 돌아가기 어려울리거든. 지금 그 저 금성출판 소공자는 이 그림이 사파도 아직 생각이 나요. 사파가. 근데 이 소공자가 왜 저한테 누가 당신 인생의 책을 한 권 골라봐라 그러죠. 소공자. 제가 헤겔 독일 철학자 헤겔 철학을 전공해서 박사를 받았는데 헤겔의 법철학이 아니에요. 제가 헤겔의 역사 사회 철학을 전공해서 박사를 받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소공자예요. 소공자. 왜? 지금도 제 기억이 다 생생한 게 왼쪽 페이지에 그림이 있어요. 소공자가 미국에서 영국으로 오죠. 스토리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영국으로 옵니다. 와가지고 드림코트 백작을 만납니다. 아버지. 드리코트 백작이 왼쪽편에 사진 그림 왼쪽편에 있어요. 그 드리코트 백작을 만납니다. 근데 그 드리코트 백작이 서재에 앉아가지고 이 양반이 류마티스가 있어요. 푹신한 발 이게 여기 쿠션 쿠션에 발을 올리고 등받이가 높은 의자에 서재에 앉아서 이 세드릭을 소공자 세드릭을 만나는 장면이 건지. 근데 그 뒤로 뭔 얘기 아시겠죠? 서재가 쫙 그려져 있어요. 천장까지. 제가 그 그림을 딱 보고 내 소원이 이거예요. 천장까지 책꼬리가 가득 찬 방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 드림코트 백작 자리에 저를 앉힌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우울하거나 누군가를 피비고 싶거나 이럴 때는 항상 그걸 펴서 봤어요. 사실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서울로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때 홍제동에 살았는데 홍제동에 있는 이남초등학교 지방에서 올라온 인간들이 떼글떼글떼글 했어요. 반 전체 학생 70명이에요. 반박을 해. 학교 다니는 게 재미가 없어. 광주에서 제가 교육대학교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반수가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힘들어. 근데 그때마다 그걸 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소공자라고 하는 책은 이상적인 인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거 있죠. 그 인간의 모범을 만들어주죠. 저는 사실 지금 제 방에 책꽂이가 딱 천장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받이가 높진 않지만 어쨌든 제 머리를 달리는 의자에 앉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드림코트 백작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거기까지 갔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 소공자가 되었건 소공녀가 되었건 소공녀일까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뭐 새와 대화해야지. 있어요. 어떤 텍스트가 되었건 그 텍스트는 우리에게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 또는 자기가 살고 싶은 사회에 대한 모형을 던져줘요. 그렇죠? 이상적 인간과 이상적 사회에 대한 메시지가 어떤 텍스트든지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읽으면서 이 고전은 도대체 어떤 세상이 좋은 세상이고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는가를 뽑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철학적 고전입니다. 철학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철학은 이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늘의 별과 같은 것을, 북극성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철학적 독서입니다. 그러니까 꼭 철학책을 읽어야만 우리가 철학적 독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소공자를 읽어도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바로 세 번째 차원입니다. 요 세 가지가, 일부는 이제 출발점이죠. 근데 이건 이제 수사학적인 연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쾌락과 철학적 독서와 쾌락적 독서와 호기심에 찬 독서 이 세 가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버무린다. 그럼 나는 이미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새로운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읽어요. 읽어서 즐기고 즐기면서 거기서 이 책은 어떤 인간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뽑아내는 거예요.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한 권의 책이 뭐냐? 그러면 소공자라고 말합니다. 자네는 인생의 한 권의 책 아직 찾지 못했어. 아직 찾지 못해서 책을 안 읽었나? 많이 못 읽은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번에 이제 고전 읽으면서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뭡니까? 한 권의 책이 뭡니까? 그러네. 예? 까비에 뭐예요? 퀴즈예요? 네, 저는 이상의 권태인데 퀴즈 뭐예요? 이상의 권태를 읽으면서 아 이렇게 살아야지 좋구나 널널해 그죠? 이상의 날개 있잖아요. 저 보면서 뭐 지식인의 뭐 허약한 식민지 지식인의 뭐 괴로움 이게 아니에요. 저 야 얼마나 얘 주인공 얼마나 해피해 구멍이 출근하고 내 거울 갖고 놀다가 좋겠다 그게 그걸 읽고 B를 받은 사람은 이상적인 인간이 그것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생집 뒷방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드림코트 백작을 흉내낼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지는 알 수 없어요. 자기가 실천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독서는 결국 그것으로부터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인간형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회를 이끌어내는 철학적인 것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 세 가지 차원이 우리들 모두에게 다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차원의 독서가 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여기서 물어야 될 구체적인 질문들이 나오죠. 책을 읽을 때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자, 강준영 학생, 자네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나? 자, 일리아스를 이번에 샀어. 읽어야겠어. 그냥 읽어. 어떻게 읽나? 아무 생각 없이? 그럼. 이게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졌고. 아, 진짜. 멸문 지화를 이용하겠어요.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이제. 아, 좋아요. 이게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없어. 그렇게 말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딱 책을 읽기 전에, 어떤 책을 읽기 전에 질문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질문을. 책을 읽을 때. 그러니까 질문이냐. 이 책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최근에 그, 파산 선고를 받은 88만원 세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그 주요 그 공저자 중에 한 사람이 우석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석훈이라는 사람이 블로그나 이 사람이 이렇게 쓴 글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이라는 단어를 거의 습관적으로 써요. 어쨌든. 이건 뭐냐. 생각이 짧은 사람이 듭니다. 지리하게 논조를 못하니까 마음이 급해. 그러니까 어쨌든이야. 얘기 길게 안 끊냐. 어쨌든 자기가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어쨌든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읽을 때 글의 내용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 텍스트는 어떤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가. 이게 사실은 습관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 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글 쓸 때 어쨌든이라는 그 단어를 그 사람 그 프레시아 카놈이라 이런 데 보면 어쨌든 얘기야. 어쨌든 어쨌든을 많이 써요. 그래서 항상 읽고 나면 논증 없이 자기 선언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사회과학자가 아니에요. 선동가야. 경제학 공부 핫한 거예요. 경제학자들은 어쨌든이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텍스트의 질을 판단할 수 있어요. 핵심적인 수거가 뭐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이렇게. 일단은 볼 때 1차적으로 이 텍스트 안에서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빈번하게 사용하는 단어들이 무언가. 그 다음에 이 텍스트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적어도 자각적으로 이 책을 만들어내는 저자라면, 책을 쓴 저자라면 목차를 짤 때 아주 치밀한 구조를 갖춥니다.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소홀히 하기 쉬워요. 이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을 갖다 짓는다면 건축 설계사들이 어마어마하게 한 다음에 공부를 치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책이든지 책의 설계 구조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일리아스를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해보면 아, 책이라고 하는 게 구조가 있는 거구나 하는 것,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이 구조가 탄탄한 것일수록 오래도록 살아남아서 보존이 돼요.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내용이 아니라 구조가 탄탄한 것일수록 오래도록 살아남아서 보존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런 구조가 있다면 그런 구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그 텍스트 안에서 그 텍스트가 만들어진 세계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그렇죠? 가령 예를 들면 호메로스 일리아스를 딱 읽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저기 무협지 좀 보셨어요? 지금 저하고 궁금하신 무협지. 예, 그 전에 그죠? 무협지 아니고 지금까지 이 사셨다 미세한 후사신 분이죠. 그렇습니다. 무협지의 영웅들은, 주인공들은 술을 마시고 와야 합니까? 술을 마시고 하면 아니면 소주 한 병 이렇게 주문합니까? 술을 어떻게 주문합니까? 왕창 보네. 주격천 부엌은 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적어도 무협지의 주인공들은 소 뒷다리 하나 정도는 그 자리에서 먹고 나옵니다. 그죠?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보면요. 옛날 걸핏하면 소 잡아서 파티해요. 영웅적인 면모를 드는, 뭐 소 뒷다리 한 손 들고 뜯는 장면들이나, 가능치잖아요. 닭 뒷다리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런데, 그, 플라톤의 대화편인 국가나, 이런 거 보면, 심포지움, 이런 거 있잖아요. 파티를 하죠. 고작 해야 생선이에요. 세계가 그러니까 달라진 거예요. 즉, 호메로스의 서사시가 만들어지던 시대는 풍요로운 시대예요. 경제적으로. 플라톤의 대화편이 쓰여지던 시대는 그리스, 발칸반도 거기가 완전히 자연환경이 황폐화되고 전쟁이, 페로폰 대소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기껏 먹어봐야 생선이에요. 그 세계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려놓고 뭘 먹는가. 그들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가령 구약성서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른다. 왜 원해요? 젖과 꿀을 못 먹고 자란 나무들. 그죠? 사막에 사는 사람이 젖과 꿀이 흐른다. 최고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그 텍스트 안에서 이상적인 세계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고,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요걸 추적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과 결부되는 역사책을 같이 읽어나가야 돼요. 아까 제가 그래서 역사책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그 시대의 자연 환경이나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어땠는지를 같이 봐야 텍스트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텍스트에 등장하는 인간들이 어떤 종류의 인간들이 등장하는가? 그리고 훌륭하다고 남에게 칭송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그는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를테면 호메로스에서 사실 두 명입니다. 주인공이 두 명입니다. 누굽니까? 아킬레우스하고 아가멤논하고. 그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아가멤논, 아킬레우스, 프라블럼이에요. 뭐냐? 왕은 띨띨한데 부하가 똑똑한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죠. 인생을 살면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이 볼 수 있죠. 아, 우리 부장만 아니면 내가 직장생활 편하겠는데 저 새끼가 부장이라는 게 정말 믿어지질 않아. 꿈이 없을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아가멤논, 아킬레우스, 프라블럼이에요. 이게 문학에서 너무도 많이 다루어진 문제예요. 여러분들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에 하나 맥베스 있죠. 맥베스가 덤프랑을 죽입니다. 왜요? 힙질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아가멤논, 아킬레우스, 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가멤논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고 아킬레우스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고, 아킬레우스가 왜 진정한 영웅으로 대우를 받는가, 헥토르는 어떠한가, 파리스는 어떠한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들이 보여주는 인간적인 면모들은 무엇인가, 그걸 보면서 아, 호메로스의 시대에는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사람이 존중받는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이 바로 영웅이었구나. 영웅이라고 하는 건 싸움 잘해서 영웅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보존과 공동체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기여한 사람이 영웅이었고요. 그래서 그들이 높게 평가하는 인간에는 누구이고 인간은 누구이고 그들의 구체적인 속성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쾌락적 독서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철학적 독서 같은 걸 할 때 필요하겠죠. 이제 쾌락적 독서의 차원에서는 이 텍스트에서 가장 멋진 표현들은 뭔가?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뽑아내는 거예요. 멋진 표현을 뽑아내는 게 되겠습니다. 왜 뽑아내느냐? 써먹기 위해서, 이제 마음의 이태리한다, 이게. 이메일을 하나 쓸 때도, 마치 내가 아킬레우스가 된 듯하오. 이런 게 스펜처이 되었습니다. 역겨워. 상대가 이해 못해버리고 되게, 아, 너무 괴로워. 그러면 계속해서 그 이메일을 읽고 함께, 그럼 저는 테티스 여신인가요? 이쯤 해주는 이런 상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남녀간에 다툼이 일어난다. 그렇게 너는 이번에 이해찬을 찍었다고 나는 이명박을 찍었어. 이렇게 해서 싸우는 경우는 없어요. 콩나물국에 고춧가루를 넣어서 먹느냐, 고추장을 풀어먹느냐, 이걸 갖고 싸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 수사학적인 메토릭의 취향도 되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내가 아킬레우스가 된 듯합니다. 그럼 저쪽에서 아킬레우스 엄마이면 결심 테티스. 제가 그럼 테티스인가요? 하고 이게 받아쳐주는 이 주고받음, 이 콤보세이션, 이게 있어야 된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인테리어를 위해서 메토릭을 즐겨야 됩니다. 이게 즐겨져야 돼요. 이게 즐겨지면 이제 그때부터 텍스트를 막 가는 거야. 막 달리는 거예요. 이런 정도를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렇게 이런 걸 물어가면서 텍스트 읽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 맥락을 살피고 이런 거 아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책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물어가면서 읽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러면, 호메로스 일리아스는 일리아스라고 하는 이제 텍스트의 구조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일단 이걸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인데 영어로 메디아스 레스. 라틴어는 발음 그대로 있습니다. 인 메디아스 레스라고 있습니다. 인 메디아스 레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이 양반, 저기 써놓고 있는 양반. 네, 그럼 상관없어. 스펙트에 전전하신 분이 처음 왔다. 이것은? 네, 인 메디아 스트레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 메디아 스트레스. 인 메디아 스트레스. 다시, 인 메디아 스트레스. 인 메디아 스트레스. 지금도 여러분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 몸에다 새겨야 돼. 살이. 그 다음, 여기는 이런 것들 이제, 손등에다 갖고 생길 수 있잖아요. 이거 조그맣게 이제, 등대. 얘다, 인 메디아 스트레스 생기셔야 돼. 몸에다 이게, 문신으로. 이게 뭐냐? 우리말로 옮기면 이는 몸무 안으로 그런 말이다. 몸무 안으로 그 다음에 가운데 사건 또는 사물 그러니까 사건을 한 가운데로 그 말입니다. 인메디아 스트레스가 사건을 한 가운데로 이런 말이에요. 인메디아 스트레스 사건을 한 가운데로 왜 이게 제가 중요한 걸 얘기하냐 서사시는 인메디아 스트레스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글을 쓸 때는 인메디아 스트레스의 구조를 갖도록 글을 써야 된다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문신으로 새기라는 거예요. 새기기 싫죠? 네. 네. 싫으면 제가 새겨드립니다. 사건의 한 가운데로 이 말인데 사건의 한 가운데로 들어간다. 이건 뭐냐면 이 교재를 가지신 분들은 765페이지를 펴세요. 없는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너무 괴롭히지 말고 같이 보자고 좀 보여주세요. 해서 해설 펴주세요. 765페이지 이 줄은 다 없습니까? 어, 이분이 있어요. 친하게 지내세요. 가까이 앉으세요. 아니, 이분 어때요? 일단 들으세요. 제가 상당히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중간쯤에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 호메로스의 양대 서사시 구성에 관하여 아리스토텔레스만큼 적절하게 평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는 시약 2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호메로스는 트로이아 전쟁을 전부 다 취급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전체에서 한 부분만 취했고 그 밖의 많은 사건들을 그 밖의 많은 사건들은 사파로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트로이아 전쟁이 10년 정도 걸쳐서 일어난 일인데 이 일리아스라고 하는 서사시에 담긴 내용은 10년 동안의 기록이 아니라 딱 한 부분만을 취했고 그러니까 한 부분만이 뭐냐 사건의 일부분만을 취했다는 얘기죠. 일부분을 근데 찌질한 걸 취했겠어요. 핵심적인 걸 취했겠어요. 핵심적인 그 핵심적인 것이 바로 메디아스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등심 안심 보관이 뭐 이런 것들만 취했다 이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가운데로 들어갔다 이것은 그냥 한 가운데 이게 10년이니까 5년 얘기 이게 아니라 핵심을 사건의 핵심 속으로, 그러니까 사건의 핵심만을 뽑아내가지고 그 말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일리아스는 9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단 50일 동안의 사건을 통해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그러나 역병이 만연하던 9일 올림포스 신들이 아이티 오페스 쪽의 잔치에 가있던 12일 아킬레우스가 헥토르의 시신을 모욕하던 12일 헥토르의 화장을 위해 장작을 준비하던 9일을 빼고 나면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기간은 단 며칠로 압축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단 며칠을 이야기하면서 9년을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서사시예요. 이걸 설명하면 그러니까 이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야겠죠. 전체를 장악한 다음에 그 전체에서 메디아스에 해당하는 걸 자기가 뽑아내서 이 전체를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뽑아내갖고 그것을 딱 서술한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찢겨다시 말고 반찬으로 부산물로 붙이는 거겠죠. 요게 바로 서사시의 작법이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글을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강의를 들었다. 머리가 뭐 꼽습니다. 이럴 필요 없어. 이 강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야. 오늘 2시간 강의를 들었으면 이 2시간 강의에 메디아스가 뭔가를 찾아내셔야 된다. 계속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서사시의 기본적인 작법입니다. 그리고 이 인 메디아스 레스라고 하는 것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서사시가 구조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인 메디아스 레스라고 하는 사건을 한 가운데로 이걸 달리 말하면 이제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하자면 순간적으로 벌어진 사건을 딱 보고서 핵심을 뽑아내는 능력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내주는 보편적인 법칙, 보편점을 찾아내는. 그러니까 순간적인 것, 일시적인 것, 또는 사소한 것, 지역적인 것, 근데 그것들이 보편성을 담고 있다는 것을 캐치해내는 능력. 이게 바로 서사시인의 힘입니다. 그리고 서사시인은 모든 글 쓰는 사람, 책 읽는 사람의 영원한 하나의 이상이 돼야죠.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은 호메로스의 서사시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 비극, 이제 우리가 다음 달에 읽게 될 소포클레스의 비극 있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비극이나 서사시나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사건은 단순한 사건을 취해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단순한 듯 하면서도 온갖 것이 그 안에 다 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모순적으로 단순하면서 동시에 종합적이다 라고 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단순성과 종합, 통합성 또는 단순과 종합이 동시에 공존하는 구조가 되죠. 한마디 말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 있잖아요. 물론 너 그러다 죽는다 이런 말 말고요. 그게 바로 우리는 그것을 고전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클래식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고전주의. 그래서 이제 그리스 비극에 가면 그 특징이 아주 잘 드러나는데 호메로스 서사시에도 그것이 잘 드러나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구구절절 늘어놓으려고 하진 않고 가능한 한 아주 핵심적인 것을 뽑아내가지고 이제 여기다 메디아스가 있잖아요. 이 메디아스를 갖다 딱 뽑아요. 여기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들을 여기서 탁탁탁 붙여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강의 시작하면서 그랬죠. 사태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사태의 본질을 드러내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필연적인 연결고리가 아닌 것들을 다 생략해버리는 그것이 바로 고전주의적인 작법인 겁니다. 고전주의, 그게 고전주의적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simple and totality. 단순성과 총체성. simplicity and totality. 그것이 있고, 이 전체적으로 보면 단순하면서도 그 안에 전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만드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야. 서사시의 목표야. 서사시의 구조고, 우리가 글 쓸 때도 마찬가지고, 목표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일단 메디아스를 골라내야 돼. 메디아스를 딱 골라낸 다음에, 메디아스를 골라내서, 여기 이제 중심 핵심이잖아요? 그럼 핵심에 필요한 논리적으로 필요한 것들. 그죠? 그리고 쓸데없는 것들을 완전히 잘라내야 돼. 그러니까 엄격하게. 로지컬 and strict. 이것이 기법이에요. 우리의 이상은 우리가 텍스트를 만들어내고 텍스트를 읽는 이상은 뭐냐? 단순성과 통합성이에요. 단순성과 총체성. 총체성이라고 그래도 되고 통합성이라고 그래도 돼요. 단순하면서도 전체가 다 담겨있는 그것이 목표야. 그렇게 하려면 핵심을 골라낸 다음에 그 핵심과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것 외에는 싹 없애버려요. 싹 없앤다는 게 얄짤없다는 거 아니에요? 얄짤없는 게 엄격하다는 거죠. Logical and Strict라고 하는 기법을 쓴 거예요. 이게 바로 고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베토벤이나 이런 사람들의 고전 음악, 클래식 음악 이런 것 들으면 똑같은 그런 서술이 계속 반복되죠. 왜 그래요?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호메로스의 서사시나 고대 그리스의 비극 같은 구조를 갖추고 있지는 않다 해도 항상 중요한 것들은 반복되면서 변주되면서 나타난다는 것. 이게 바로 고전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아주 철저하게 논리적이고 엄격하고 심지어는 수학적인 비례를 갖추기까지 해요. 그래서 기하학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단테 신곡을 읽을 때 그게 확 드러나거든요. 단테 신곡을 가야 돼. 100개의 곡으로 이루었어요. 100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옥편이 34, 연옥편이 33, 성수편이 33이에요. 삼삼, 그럼 삼이라는 게 삼일체 상징하죠? 삼일체 열코, 그러니까 삼삼. 근데, 그러면은 왜 지옥비는 삼십삼입니까? 지옥비는 첫 곡은 전체의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인 의미에서 지옥비는 삼십삼이에요. 삼삼삼삼삼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단태의 못, 서사제, 지옥편, 연옥편, 청구편 모두 다 별이라는 단어로 끝나요. 이탈리아 스텔라, 이거 끝나요. 이게 다 형식적인 엄격함을 갖춘 거예요. 이런 형식적인 엄격함들이라는 게 바로 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됐, 지옥편이 됐건, 연옥편이 됐건, 청구편이 됐건, 그 앞에 나오는 모든 그 말들이 맨 마지막에 있는 단어, 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글을 쓸 때, 내가 이 A4용지 한 면 쓴다. 이 A4용지 한 면에서 한 단어만 딱 집어내게 써야 되는 거예요. 한 단어만. 이 지금 호메로스 서사시는 번역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원래 호메로스 서사시는 히라고 원전으로 맨 첫 번째 단어가 분노예요. 분노를 노래하고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냐?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의 주제는 아킬레우스의 분노. 그 형식적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플라톤의 국가 있죠? 플라톤의 국가 맨 마지막 문장이 뭐냐? 우리가 살아있는 이승에서나 죽은 다음에 천년 동안 여행에서나 이렇게 하면 잘 살게 될 걸세. 이거 끝나요, 국가가. 근데 히라고 원문을 읽으면 맨 나중 단어 뭐냐? 잘이에요, 잘. 그러니까 국가의 주제는 뭐냐? 웰빙입니다. 잘 사는 거. 정신적으로 잘 사는 거. 그렇게 돼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논리적이고 엄격하다. 이걸 달리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하자. 그러면 이제 아주 이상적인 수학적 구조 또는 더 줄여서 말하면 기하학적 구조를 갖추게 돼요. 이게 바로 서사시가 가지고 있는 아주 호메로스 서사시에서 우리가 이런 구조를 살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줄거리는 되게 간단해요. 이건 간단해. 트로이 전쟁이 일어난 지 한 10년째 되는 해에 며칠 지났어요. 아킬레우스가 자기가 전쟁 포로를 획득한 그 노예 있죠. 노예를 아게몬드한테 뺏겨. 그럼 열받았어요. 아킬레우스 열받았어요.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자기 어머니 테티스 여신에게 엄마, 아가멤논, 나 노예를 빼앗아 왔어요. 전리품을. 그러니까 히라쿤이 그리스군이 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테티스 여신이 오냐 오냐 마마봉이잖아요. 아킬레우스가 오냐 지게 해줄게. 그래갖고 테티스 여신의 그것을 따서 히라쿤이 져요. 신들의 싸움입니다. 그러다가 아킬레우스 친구 파트로클레스가 전장에 참전하죠. 그래서 헥토로에 대해 죽습니다. 그때 이제 아킬레우스 불받는 것이 친구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킬레우스 우정임으로 가서 헥토로를 죽여요. 그러니까 아킬레우스의 분노가 아가멤논에게 향하지 않고 헥토로에게 향해 헥토로를 죽여. 헥토로가 죽여서 이제 아킬레우스가 전차에다가 헥토로의 시신을 끌고 오죠. 근데 이제 시신을 매장하지 않으면 괴롭잖아. 그러니까 헥토르의 아버지 프리아머스가 발에 찾아오죠. 아킬레우스 시신을 돌려주게 막. 그러니까 아킬레우스가 시신을 돌려줘. 그리고 나서 트로이 사람들은 헥토르의 장례를 치렀다. 그럼 끝나요. 굳이 간단하죠. 아가멤논 아니 아킬레우스 열받음. 자 끊치기 시작. 굳이 간단해. 지금 간단해. 그러니까 아킬레우스 열받았어. 자 끊치기 시작. 몇 번 오고 왔어. 그러다가 파트로클레스 죽음. 아킬레우스 진짜 열받음. 헥토르 나와. 니 아이씨 나와. 헥토르 죽어. 근데 그 트로이 그 영화에서 헥토르 나온 사람 있잖아요. 이 영화로 이름이 뭐죠? 그 사람이 아킬레우스이래요. 이게 엉킨 거예요 지금. 사실은 헥토르하고 아킬레우스가 지금 다 그 수준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이 탐욕스러운 이 브래드 피트가 브래드 피트는 세븐에서 나온 이후로는 한 번도 이 제형을 맞지 못했어요. 걔는 항상 탐욕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연로하신 리차드 헬스께서 나와서 차라리 나올 뻔했어요. 리차드 헬스가 누군지 아세요? 글래디에이터. 글래디에이터 처음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한 개 나온 날이죠. 그 양반이 리차드 헬스에 돌아가신 양반이죠. 왕년에 그 전쟁 영화에 많이 났던 내 마음의 영원한 우상 리차드 헬스. 그러니까 지금 브래드 피트는 안 돼요. 그 이 서사실 딱 읽으면 헥토르 역을 맡았던 에릭 바나 있잖아요. 그 정도는 해줘야 돼요. 그게 영웅이에요. 그 정도는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헥토르 나와. 그럼 헥토르 죽여. 끝나. 헥토르의 장례를 치렀다. 아니면 그냥 헥토르의 장례를 치렀어요. 그것으로써 아킬레우스의 분노는 다 사그라졌어요. 그 적을 용서함으로 끝나요. 용서를 했지만 나중에 이제 트로이 전쟁이 어찌 되었는지도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는 지극히 간단해. 줄거리도 지극히 간단해. 이게 바로 이 서사시의 기본적인 구조인데,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전투는 한 4일 정도 벌어집니다. 4일 정도 벌어져요. 그러면 이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서사시는 어떤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 아, 이제부터 이제 텍스트를 들어갑니다. 텍스트의 목차를 아시겠지만 이 텍스트를 갖다 이 책을 마련하신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이 그림들 있죠? 꼬투머리 아저씨들 이렇게 좀 이렇게 빈둥빈둥 하는 놈 요걸 좀 유심히 좀 보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 요 첫 부분을 설명하고 들어갈 겁니다. 요 앞에 있는 여기 없나요? 없으면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셔도 돼요. 네. 목차를 보세요. 목차 차례 차례 펴졌습니까? 예. 차례를 펴졌으면은 차례를 보면서 설명을 합니다. 차례를 보면서 차례를 보면 제1권과 제24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권부터 24권 자 호메로스 서사시 일리아스는 24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 2, 3 일단 1, 2, 3을 땅 묶어서 동그라미 줄게요. 1, 2, 3이 한 덩어리고 22, 23, 24가 한 덩어리입니다. 1, 2, 3 한 덩어리 22, 23, 24가 한 덩어리 왜 이게 한 덩어리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구조를 이렇게 구조를 봐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유명한 구조인데 이제 링 컴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걸 원한 꼬불배기 원한 구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이거 고전 문학 시간에 작곡 시간에 이거 다 배워야 되는데 동글배기 구성이다 이렇게 동그랗게 구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링 컴포지션 링 컴포지션은 뭐냐면 1권하고 24권 1권부터 1, 2, 3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있다가 22, 23, 24 이렇게 돼 있으면 얘하고 얘하고 대응하고 이렇게 대응하고 이렇게 대응하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얘기가 이렇게 텍스트를 이런 구조로 해갖고 이렇게 작곡을 쓴 것은 거의 머리 지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책과 세계 있죠. 저 텍스트를 저 링 컴포지션으로 제가 설계를 해갖고 써봤는데 하다가 병들어서 머리에 뼈리가 많이 나버려가지고요 샴푸를 많이 써버려버렸어요. 이게 지금 링 컴포지션 돼 있어요. 이게 왜 링 컴포지션이냐? 자세히 보면 역병 아킬레우스의 분노 이렇게 돼 있죠. 아킬레우스의 분노. 근데 아킬레우스의 분노가 여기 있는데 24권에 보면은 몸값을 주고 헥토르의 시신을 벌려봤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분노의 해소죠. 딱 이게 서로 상응하는 구조다 이 말이에요. 분노의 해소.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자세히 보면은 일본에서는 아킬레우스가 아가멤논한테 열받았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 테시스 여신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에게 부탁하는 얘기가 있어요. 일본에. 근데 거기 몸값을 주고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봤다. 이 제24권. 여기 뭐냐면 신이 와가지고 아킬레우스한테 웬만하면 시체를 돌려주지 하고 신이 아킬레우스에게 부탁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분노고 인간이 신에게 부탁하고 24권은 맨 마지막은 분노가 해소되고 신이 인간에게 부탁하고 서로 상응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죠. 요게 처음과 끝을 맞물리는 링 컴포지션 핵심이에요. 그 다음 거기 아킬레우스의 분노일 뿐만 아니라 제1권에는 크리세이스라고 하는 여자를 찾으러 오는 아버지 얘기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24권에도 프리아모스가 헥토르의 시신을 찾으러 와요. 얘기가 그러니까 서로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끝을 맺는 핵심적인 얘기들 서로 상응돼서 1화하고 24화. 그 다음에 2권에 보면 아가만문의 꿈 함선 목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함선 목록이 뭐냐면 그리스군이 트로이를 쳐들어올 때 타고 왔던 배 있죠. 배 목록이 쫙 나와요. 그럼 뭐냐면 그리스군의 전체 구성이 딱 나온 거겠죠.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참전했다. 나중에 읽어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제가 다 세봤는데 배가 5천척, 5,420척인가 이렇게 나와요. 심심하면 그런 것도 세볼 수 있어요. 뭐 그와 함께 금은 함선 40척 따라왔다. 이들의 함선 11척은, 함선 7척은, 그 다음에 빈 함선 3척이 왔다. 균형 잡힌 함선 3척, 함선 50척 해서 함선이 몇 척 이 얘기가 한 10편에 걸쳐 나와요. 그래서 계산이 높고 배추형사 계산이 높고 흔들 보면 몇 층인가 나와요. 심심하게 다 하세요. 이게 쾌락이라니까. 뭐 놀면 뭐해. 이게 쾌락이라니까요. 몇 번 피나는 거가 몇 번 나. 함선 숫자 세우는 분에게는 각들이 말인데 파리 마켓에서 말인데 샌드위치입니다. 다음 게 함선 숫자 마시는 분은 죽여주세요. 저씨 이게 좀 있어야 오면 재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남들 다 이렇게 뭐야 찌질하게 여기 뭐지 저기 초코파이 먹고 있을 때 혼자 쫙 빠리바게트 이렇게 샌드위치 먹고 있을 때 어디 나잖아요. 저 함선 숫자 맞췄습니다. 이 금주의 함선왕. 그게 전 히라쿤 전체의 구성이 나오거든요. 근데 23권에 보면은 파트로클로스를 위한 장례 경기 이게 있어요. 장례 경기에 나오는데 이제 누가 출전했네, 누가 출전했네 막 이게 권투 시합도 있고 달리기 시합도 있거든요. 근데 누가 출전해서 누가 이겼는데 이게 쫙 23권 내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싸움에 참여한 영웅들의 명단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앞은 대목 명단, 대목록, 뒤에는 영웅들 목록 이렇게 서로 상응 구조. 그러니까 도대체 몇 놈이 나온 거야? 어떤 놈이 온 거야? 알고 싶은 분들은 2권과 23권만 읽으면 돼요. 요게 그러니까 상응 구조를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3권 맹약 성벽 위에서의 관전 파리오와 파리스와 네덜라우스의 결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22권이 헥토르의 죽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성벽 위에서의 관전은 파리스와 메넬라우스는 누구냐 하면 이 사건의 당사자들이죠. 파리스가 지금, 아니 메넬라우스가 지금 오쟁이 진 놈이잖아요. 짠한 놈. 메넬라우스의 짠한 놈이죠. 이름만 지으면 뭐해. 그러니까 메넬라우스가 지금 어떤 놈이냐. 자기 마누라 헨젤을 뺏겼잖아요. 아가님은 형인데, 형, 나 마누라 뺏겼어. 어떤 새끼, 걔네들 다 모여. 그래갖고 지금 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사자들끼리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성벽 위에서 보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게 그리스적인 거죠. 관전을 이렇게 본다는 거. 제가 아까 자 성장률 제로 시대에 들어왔었습니다. 인생을 관조합시다. 진짜 이 관조라는 말이 그리스적인 거예요. 지금 자기 남편이 이게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보고 있어요. 지금 헬레는 아 그게 지금 당사자들은 지금 싸우고 있어. 근데 22고를 보면 헥토르의 죽음 그러면 동백도에서 이제 형이 작전하잖아. 여기서 그런 거예요. 이것도 분명히 성벽 위에서 관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사태를 마무리 짓는 아킬레우스와 헥토르의 싸움이죠. 3대1. 이게 1, 2, 3, 22, 23, 24. 이게 서로 대응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목차를 가지고요. 고전은요. 목차 가지고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구조를 할 때도 그 얘기 하겠습니다만은 목차 분석만 쫙 제대로 빡 이렇게 해주면 텍스트 구조 확 보이는 거예요. 이제 호기심 차원에서 들어가면 일단 여기까지는 봐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3권부터 전투 첫날, 그러니까 파리스와 메넬라우스의 결투, 이것으로서 전투가 시작되죠. 그러면 이게 뭘 상징하느냐? 이 사건은 트로이 전쟁이라는 사건은 파리스와 메넬라우스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딱 알 수 있겠죠. 전투 첫날.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메디아스레스입니다. 이들의 싸움이 이 파리스와 메네라우스가 결투를 시작했다. 왜 싸우게 됐느냐 하면 돌이켜보건데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난 9년 얘기를 쫙 하면은 굳이 연대기 순으로 적지 않아도 9년의 얘기가 쫙 첫날 떠들어질 수 있겠죠. 요렇게 요렇게 쓰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3권, 4권, 5권, 6권, 7권 여기까지가 전투 첫날입니다. 전투 첫날 헥토르와 아이아스의 결투 그리고 시신들의 매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시신들의 매장 아 7권에서 전투 첫날 시신들의 매장, 그럼 일단 전투가 끝나면 시체를 묻는구나. 이제 나중에 제가 그리스 시대의 전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내 앞에 있는 이 우리 가문의 조교들과 함께. 이 조교들이 가문의 명예를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네. 가문의 조교들과 함께 제가 이 전투 대응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일찍 대응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8번이 이틀째 전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설에 따르면 9번, 아킬레우스에게 사절단을 보내다 간척. 이제 아킬레우스에게 참전을 요청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첫날 히라클이 졌단 말이에요, 그리스군이. 이 부분은 나중에 덧붙여진 부분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9번. 그러니까 9번, 10번은 그렇게 넘어가고, 근데 이제 그 9번이 이제 중요한 어떤 모티브를 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음미할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부터 17번까지가 전투 3일째. 11번부터 17번까지 전투 3일째. 이때는 이제 뭐 아가멤논의 문, 아, 한방 이겼어요. 방벽을 둘러싸고 싸우다, 함선을 둘러싸고 싸우다, 제우스가 섬유를 당하다, 아카이오 이족이 함선들에게서 도로 밀려, 아카이오 이족이 그리스군이거든요. 밀려나다. 그 다음에 16권에 보니까 파트로클로스가 죽었죠. 중요한 사건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아킬레우스의 말하자면 중마고죠. 속설에 따르면 게이 친구였다는 그게 많을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메넬라우스의 부분.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그리스군이 이긴 것 같죠, 그쵸?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 형제가 용감하게 한 판씩 이겼습니다. 그게 전투 3일째. 그런데 파트로클로스가 죽었어요. 이제 아킬레우스가 싸움에 나설 때가 됐죠. 싸움에 나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움에 나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싸움에 나가신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싸우러 간다. 무기를 준비하죠. 그래서 18번 무구제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 어떻게 호메로스 서사시 좀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순서를 외우시네 아주. 여기서 그 유명한 아킬레우스의 방패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방패입니다, 방패. 트로이 전쟁, 트로이 영화 있잖아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방패예요. 방패 주고 껴야 돼요. 그 영화는 완전 개판이야. 방패도 엉망으로 하고. 일단 브래드 피트가 나온 것부터 안 돼. 탐욕적인 브래드 피트가 바로 나와가지고. 방패. 이 방패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방패가. 방패야말로 신분의 상징이고, 그 방패야말로 그리스인들에게는 온갖 게 중요하고, 우리 중앙에게는 활이 중요하잖아요. 이들에게는 방패요. 그리스 사람들에게 첫째도 방패, 둘째도 방패, 셋째도 방패. 당신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방패. 방패 없이는 살 수 없어. 방패. 방패는 병사들이 잘 준비해. 여러분들 그 잘 아는 스파르타 있죠? 스파르타의 어머니들은 스파르타의 선주들 7살 때부터 30몇 살까지가 공동생활을 해요. 전쟁이 딱 일어나자면 그럼 집에 방패가 있잖아요. 방패를 딱 가지고 갑니다. 그럼 스파르타의 어머니들은 아들에게 방패를 딱 내주면서 다섯 마디 말을 합니다. 방패를. 이것이 방패요. 딱 이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 뒤에 이제 돌아오라가 생각됐죠. 이걸 들고 아니면 이것에 실려 이걸 들고 오면 사라져요. 이것에 실려는 죽어서 사람이 죽으면 이게 방패면 사람이 죽으면 방패에다 딱 이렇게 사람 시체를 방패가 명이잖아요. 전사의 자주 방패에 딱 실려서 제 장사를 지니다. 이게 관이에요. 자, 저기도 명 나와요. 나와? 저것들이 이게 게을러. 자, 방패야 자네 이쪽으로 와. 이쪽이 들어. 방쪽, 그렇지. 자, 앞을 보고 가봐. 그렇죠. 이게 지금 바로, 이게 관이에요. 됐어요? 저기 제자리에. 그러니까, 방패를 내가 들고 오든지 아니면 방패 시체 실려오든지. 스파르타 영원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굴하게 죽지 마요. 비굴하게 방패를 잃어버리고 오면 안 돼. 방패를 딱 갖고 와야 돼요. 살아서 오더라도, 죽어서 오더라도. 그래서, 이 유명한 아킬레우스의 방패기가 18번에 팍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가멤논과 화해하고 아킬레우스는 전투에 다시 임하죠. 그래서 19번부터 이제 헥토르의 죽음, 22번 여기까지가 이제 제 4일째, 전 4일째. 그렇죠? 그래서 22번의 헥토르가 죽고 이제 파트로클레스를 위한 장례식 경기가 열리고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받은 다음 이 서사식의 대담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구조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4일 동안에 웬만한 얘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패기 나오는 이 18번 아키레우스 방패기 나올 때 얼마나 이들이 방패에 공을 들이는가. 그것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읽어야 되는 거죠. 이해를 하시겠죠? 지금 미리 집에서 읽어오실 분들은 요점에 유념해서 그 부분을 골라서 읽으시면 돼요. 처음부터 읽으려고 했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게 골라서 읽는 것이 텍스트를 읽는 요체입니다. 오늘 지성에 대한 얘기 했고 그 다음에 방패기까지 오늘 배운 단어 자 공자는 네 가지에서 가르쳤다. 네 가지 뭡니까? 문행충신 그쵸? 그 네 가지를 갖춰야 지성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행은 각자 알아서 행은 각자 알아서 사리가 나오게 산다든가 각자 알아서 그 다음에 서사시의 기본 원리 고전주의라고 하는 기본 원리가 인 메디아스 레스 그죠? 다시 한번 합니다. 인 메디아스 레스 인 메디아스 레스 예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따로